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이륜돌세에 조미해서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소환, 조체혁명의 새 시대의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를 최근 러시아의 따스통신, 스푸트니크 방송, 인터넷통신 웨스티루, 일본의 교도통신과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,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, 민족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.